팝스 뉴스. 2020학년도 교직 다중전공 추가 신청 및 선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신청서 제출은 10월 16일 오후 5시까지 사범대학 행정팀 108호로 학생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범대학 교직과로 연락 바랍니다. 창의융합교육원에서 기초학술영어 수강 대상 학생에게 공인영어 성적표 제출을 통한 수강 면제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출 일정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 제출 방법은 공인영어 성적 스캔본 이메일을 제출하고 본문의 학번과 성명, 소속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사회혁신센터에서 세븐틴헐츠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위 행사는 한양대학교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축제의 장을 의미합니다. 페스티벌은 10월 7일부터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2020 반도체 산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참여 신청은 10월 14일 24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박람회 일시는 10월 27일부터 28일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미국, 유럽 등 인구가 집중된 북반구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770명 수준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선 12월 말이면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하루 2,9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IHME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감기와 코로나 동시 감염, 실내 활동 증가 등을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노동자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협약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합의문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자율 협약 합의문은 모두 6개 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4월 이후 대화 포럼 내 공익 전문가, 노동조합, 기업 위원들이 6개월여간 회의를 거쳐 합의문을 완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소와 전기요금 경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골목 상권 살리기를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공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 제도와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헌재가 지난해 4월 임신 중단 처벌 조항에 담긴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입법 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의 임신 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여성 단체들은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헌재 결정에서 퇴행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정민,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